돌함과 뼈단지 통일신라 8세기 국보 125호 불교가 전래된 이후 신라에서는 거대한 무덤을 만들던 관습 대신 시신을 태워 뼈가루를 묻는 화장이 크게 유행했다. 삼국통일 이전에 이미 화장이 행해졌지만 통일 후 지배층이 화장을 받아들이면서 본격적으로 수용됐다. 시신을 태워 만든 뼈가루를 산이나 강에 뿌리거나 항아리에 담아 작은 구덩이에 묻었다. 뼈 단지는 주로 뚜껑이 있는 단지 하나를 사용했지만 일본은 큰 단지 안에 다시 작은 단지를 담기도 했다. 이 뼈 단지는 국보 125호로 일제강점기에 강탈됐다가 한일 국교 정상화에 맞추어 우리나라로 반환됐다. 안에 단지는 표면에 녹유를 발라 구웠고 꽃무늬 등을 그릇 전체에 도장을 찍듯이 찍어 화려하게 장식했다. 바깥 돌함은 화강석 표면을 각이지게 깎았다. 당시 화장 무덤의 장례 관습을 보여주는 중요한 유물이다.